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멋지고 이쁜 해피데이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쩜 늦지?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누군가 고민에 빠져있는 듯한데요. 어디, 유용히 계속 들어보죠. 아무도 저 친구랑 놀아주질 않네? 내 친구들마저 저 친구하고 놀지 말라고 하고. 나도 그냥 지나쳐야 하나?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이 친구에게 들려줄 좋은 찬양이 있는데요. 그럼 고민이 금방 해결될 듯해요.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뜻만 따른다면 함께 듣고 오죠. 뜻만 따른다면 너를 인도하시리니, 너의 일생 물된 동산 향기로 채우시리. 정말 이 찬양 가사를 들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오? 어디선가 기쁜 목소리가 들리네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놀자고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인 것 같아요. 아니, 향기로운 삶 자체예요. 우와, 이 기쁨의 외침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떤 한 친구의 고민이 해결되어 선생님도 참 기쁜데요. 우리 친구들도 주의 뜻 따라 향기로운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 주의 뜻만 따른다면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거짓말, 도둑질, 양보, 친절, 욕, 미움, 용서. 여러분들, 이 단어들을 들어보니 어떤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옆에 성경이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은 말씀을 펼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직 성경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성경을 펼 건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신약성경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찾은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이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에 대한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선한 일과 옳은 일을 실천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선에 속한 사람이 되세요.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되는 친구들 많이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았는데, 선생님이 정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정말 깊게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또한 주간 살 것이라고 또 간절히 기도할 거고요. 그렇게 하리라 선생님이 믿어요. 그러면 한 주간도 순종하는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들었던 기쁨, 기쁨. 우리 찬양 듣고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볼게요. 궁금해라. 20일. 20일은 도대체 어떤 숫자지? 어떤 퍼센트지?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데요. 그럼 우리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세요. 함께 듣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톨릭이 26%, 성공회 21%, 개신교가 21%예요. 개신교가 21%구나 하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친구도 있겠어요. 계속 들어봐요. 그리고 불교, 이슬람교 토속신앙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호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호주에는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키즈클럽이나 파티 전도를 한다고 초청장을 보내면 꼭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고 적어야 한대요. 한 예로 호주의 한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노아의 방주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이유로 특정 종교에 대해 가르쳤다고 학부모가 교육청에 고발한 경우가 있었어요. 또 어떤 학부모는 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느냐며 교육청에 교사를 고발하기도 했다는데요. 호주는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동의가 없이 종교를 가르치거나 전하게 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호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키즈클럽 전도를 통해 또더 많은 어린이가 교회에 출석하도록, 그리고 더 많은 키즈클럽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선교사 이야기.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전하라. 봄 예수님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때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 때요? 먹을 때요? 와, 신나게 축구할 때요? 축구해서 이길 때요? 엄마 아빠랑 함께 있을 때요? 우와, 우리 친구들 행복한 순간순간이 이렇게 많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정말 기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떠한가요? 그때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부터 듣게 되는 새 선교사 이야기를 통해 참된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을 선생님이 소환합니다. 오늘의 선교사 이야기는 코리템 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 함께 기대해 보아요. 제1장 선한 목자. 논리 언니, 저기 봐. 창문과에 무서운 짐승이 있어. 어두운 문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 물론 그런 무서운 짐승은 없었어요. 하지만 4살 된 조그만 소녀에게는 그것이 정말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코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6살 된 언니 롤리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롤리 언니, 언니 잠옷을 꼭 붙잡고 있어도 돼? 그러면 무섭지 않을 텐데. 라고 코리는 말했어요. 그리고 롤리는 몸을 돌아눕고 싶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리의 작은 손이 아직까지 언니의 잠옷을 꼭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놀리는 그녀의 여동생에게 말했어요. 코리야, 내 잠옷을 그렇게 쥐고 있으니까 잠을 자기 어렵잖니. 내 인형 잠옷을 잡고 자는 게 낫겠어. 그렇게 해도 될 거야. 논리의 말이 옳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코리가 일어났을 때 집안에는 벌써 활기찬 움직임이 있었어요. 코리의 또 다른 언니 베시는 코리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었고요. 어머니는 아래층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고, 윌렘, 코리의 오빠는 새 양말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세 명의 숙모는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어머니는 차를 따랐고 안나 숙모는 빵을 달랐어요. 아버지는 나중에 가족들에게 읽어주려고 생각했던 시편 말씀을 벌써 펼쳐놓고 있었어요. 어린 코리는 지난밤에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고 코리의 오빠와 언니들은 학교로 갔고 코리는 집에서 안나 숙모를 도와주었어요. 안나 숙모는 어머니가 아팠기 때문에 코리네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왔고 그 후에 그녀가 원했던 것처럼 가족을 돌보지는 못했어요. 안나 숙모는 감자 껍질을 벗겼고 코리는 감자를 물에 넣었어요. 물이 너무 튀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때때로 숙모님은 코리에게 아래층에 가서 물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안나 숙모가 맛있는 것을 구울 때 코리는 빨리 먹고 싶어 그릇을 혀로 핥곤 했어요. 물론 그들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안나 숙모는 좋았던 시절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네가 어린 아기였을 때 항상 울곤 했었지. 그러면 내가 너를 앞치마에 싸서 업어주었어. 그러면 너는 울음을 뚝 그치고 했단다? 그때 저는 아주 어렸었지요? 그렇지요? 그래, 맞아. 이제 난 너를 업어줄 수가 없단다. 넌 너무 컸어. 안나 숙모님,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세요. 코리는 숙모님 덕분에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네요. 자, 행복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이모 또는 고모가 있겠죠? 우리 그 다음 이야기 찬양 한곡 듣고 올 텐데요. 나의 사랑하는 채.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듣고 그다음 이야기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안나 숙모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해주셨거든요. 코리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성경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코리에게 100마리의 양을 잘 보살핀 목자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양들과 어린 양들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아주 안전하게 느꼈답니다. 양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양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두운 밤에 혼자 있게 된그 어린 양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목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양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그는 양을 찾아 나섰고 그 잃어버린 양을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코리의 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분은 목자가 양을 돌보아 주었듯이 너를 돌봐 주길 원하신단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코리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 주었어요. 그분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단다.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그분이 받으신 거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수 있단다. 성경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네가 그분께로 돌이켜 너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분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그분의 양, 즉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단다. 코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항상 들려주어야만 했어요. 코리가 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주 예수님께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녀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요청했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그녀의 친구이고 그분이 항상 그녀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말이에요. 코리는 더 이상 밤에 잠자리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코리는 이제 논리나 인형의 잠옷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에 어두워지면 예수님께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코리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볼수 있고 또 그분은 여러분이 아무리 조용히 이야기해도 그분께 한 이야기 모두를 들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도 코리처럼 두려워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무언가로 인해 슬픈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 이 시간에 어린이 구원 찬송, 폭풍 만난배 찬양 듣고 나머지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해요. 코린의 집 가까이에는 스메드스트라 대장장이 거리라고 하는 한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주 말다툼을 하고 싸웠어요. 코리는 싸움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코리는 싸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울면서 집으로 달려가곤 했어요. 큰 싸움이 일어나면 경찰이 와서 싸운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어요. 어느 날 코리는 경찰이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코리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둡고 차가운 감방에 들어갈 거야. 아마도 그들은 감방 안에서 매우 슬퍼질 거라고,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코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코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코리는 주님께 그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녀는 그리고 주님, 스메데스트라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기도를 끝내곤 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코리가 자라나서 한 무리의 소녀들과 함께 캠핑을 갔어요. 어느 날 저녁 코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소녀들 중 하나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제가 당신의 이웃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저는 당신의 집으로부터 거리가 거리 하나가 떨어져 있는 스메데스트라에 살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라고 다른 소녀가 말했어요. 또 다른 소녀는 우리 어머니가 그곳에서 사신 적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소녀들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그 거리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곳에 살았었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모님이 그곳에 사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리는 그런 소녀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소녀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스메데스트라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코리의 어린 시절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세상에나. 우리 친구들, 코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용감하게 또 믿음직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했군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코리처럼 우리가 할수 없다고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믿음직한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 간절히 되길 기도할게요. 앞으로의 코리의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